여기 배낙대 간대야 대자리 갇혀 가라 바르게 내 아방기 하와 바르게 내 아방기 하와 바르게 자들 자들 자비 사리 여기 배낙대 간대야 대자리 갇혀 가라 바르게 내 아방기 하와 바르게 내 아방기 하와 바르게 Subscribe!